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,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칭송하는 도서들인 조선의 대답, 새로운 시각으로 본 조선과 시집 동방의 빛나는 나라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주마하여 대류에서 출판됐습니다. 도서 및 시집 발행 시기 최근 리마에서 진행됐습니다. 발행 시기에는 필자들인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삐루민족 독립운동위원장, 삐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조선 총서기, 삐루 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삐루의 각계 인사들,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발행 시기에서는 연설에 이어 필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.